혹시 듣고 있나요? 지금 나의 노래를 제발 어디선가 듣길 바래요. 그대를 향한 마음 그저 전해지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래요. 작은 우산을 주며 감기 조심하란 그 한마디가 자꾸 귀에 맴돌고 가슴 한쪽에 남아 그댈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. 어쩌죠 어쩌죠 아직 남아있는 사진들은 어쩌죠 난 이제 어쩌죠 그대 없인 안 되나봐요. 비가 오던 어느 날 나를 안아주던 날 그때 생각에 날 힘들게 해요. 사랑해요 영원히 제발 이 노래